너무 쉽게 헤어져 내 삶이 많이 막연했나 봐. 작은 떨림도 없이 이별을 말하는 널 붙잡지 못해 울었어. 잘난 데도 갈색 머리도 미소 짓던 그 작은 눈도 그저 스치는 바람대로 손에 쥔 모래처럼 한순간에 빠져나가네. 너를 보내줘야 하는데 우리 이별해야 하는데 멍청하게 서 있어서 미안해. 바이야 그바이야 안녕 멍청하게 안녕. 그저 스치는 바람되어 손에 쥔 모래처럼 한순간에 빠져나가네. 돌아와